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 담화. 전대미문의 참혹한 재난과 희생을 초래한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 제국주의의 항복으로 종결된 때로부터 72년이 되었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일제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아시아 인민들에게 덜치운 불행과 고통은 아직도 인류의 기억 속에 역사의 갈피에 생생히 남아있다. 하기에 사람들은 오늘도 전란의 참상과 고통을 잊지 못하고 이를 예술작품으로 기록물로 남겨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고 화목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모든 참화의 주범인 일본에서는 이와 정반대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온 세계가 전쟁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을 때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범자들의 망령을 찾아 일본의 고위 관료들과 정치가들이 야수군이 진짜로 몰려가고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다민족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발전과 번영을 위한 협력과 기여로 매도한 교과서가 새 세대들의 손에 쥐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자료적으로 입증되고 국제법적으로 그 위법성이 확증된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진상을 어떻게 하나 뒤집기 위해 범죄를 인정하여 저들이 공식 발표하였던 고노 담화를 재검토한다, 성노예 강제 연행을 보도한 신문사를 재판한다 하면서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이와 같은 역사 왜곡, 범죄 부정 행위가 몇몇 우익분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본 당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예봉이 일본 국내를 벗어나 국제 무대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일본 당국은 저들의 과거 문제를 지적한 국제기구들의 보고서에 시비를 걸며 공공연히 수정을 강박하고 남의 나라 땅에 세워진 일본군 성노예 소녀상을 절구하라고 생떼를 쓰는가 하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주재 일본 총영사라는 자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모독하는 궤변을 들여놓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이 우리 공화국의 그 무슨 위협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며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열을 올리고 청년과 제1조선인들을 탄압하며 극도의 대조선 적대 감정과 증오심을 조장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수십 년을 두고 회피해온 우리와의 과거 청산을 어떻게 하나 모면해 보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심히 오판하고 있다. 일본이 반인륜적 과거 범죄에 대하여 아무리 분칠을 하며 아니라고 뽀대여도 국제사회는 오직 진실만을 받아들이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며 우리에 대해 잡소리를 할수록 도적이 재발처리한다는 소리밖에 들을 것이 없다.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오늘 일본이 할 수 있는 선택이란 하나밖에 없다. 일본 당국은 때를 놓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스스로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전환하여 우리와의 과거 청산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를 똑똑히 청산하고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비롯하여 지난날 아시아 인민들에게 끼친 죄악을 성근하게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저들의 숙명이며 필연이라는 것을 일본 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주체 106, 2017년 8월 15일 평양.